말도 없었다. 어색한 공기만 우릴 감싸고 있다. 너는 고개를 돌린 채로 한숨만 내쉰다.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서 있다. 차라리 화를 내지 싫어졌다고 말을 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니. 내가 갈게. 애써 미안한 표정 하지 마. 싫어진 거잖아. 그래 널 떠나줄게. 비겁해지는 널 보는 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조금씩 넌 변했다. 끝이었나봐. 난 시작이었는데. 어, 그냥 헤어지자고 내게 말을 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니. 내가 갈게. 애써 날 위하는 척하지마. 내가 몰랐던 널 보는 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네가 없는 하루가 사실 난 잘 그려지진 않아. 그렇게 말했었잖아. 내가 너의 행복이랬잖아. 나 없이 보내줘.